무엇을 얻었는가 돈인가 사랑인가 명예이던가 사나이 인생길에 거침없이 오늘도 살아가리라 아파갈 것도 눈물 흘릴 것도 없다 남자의 인생이니까 가슴에 흐르는 눈물 삼키고 다시 사는 거야 태양은 나를 향해 떠오를 테니 더 주먹을 끊친다 무엇을 남겼는가 꿈인가 행복인가 부귀던가 사나이 인생길에 거침없이 내일도 살아간다 슬퍼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남자의 인생이니까 세월의 아픈 길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거야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를 테니 오늘도 나는 간다 두 주먹